바라보며 서른 음악에 실려 우리는 떠나가고 있었죠. 자욱한 담배 연기 속으로 힘이 없는 그 모습 바라보며 어둠 침묵에 실려 우리는 떠나가고 있었죠. 창밖에 비가 내리고 우린 우상 없는 이별 떠나가고